평양은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인민대중에 대한 묘사 복무는 조선노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조선노동당 창건 이룬 한결세 점하여 에스파냐 안휘르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으며 남아프리카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한편 중량은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민족유산 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사업이다를 조선노동당 창건 71세 점에서 라오스 국가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